남조선 인터넷도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 각계층 단체들이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민족 민주 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지역을 갈아엎고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투쟁해온 민족 민주 열사들의 영혼을 박근혜 정부가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독재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고 언영했습니다.